금박알새 흘러버린 세월 돌려줄 순 없나요. 야 소복한 이 세월아 내 꿈도 내 청춘도 모두 다 바쳤는데 나는 후회가 남는다. 똑바로 살걸 아름답게 살아볼걸 다시 못 올 인생 화끈하게 살아볼걸. 아 후회 한들 뭐해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남은 인생 멋있게 살아야겠지. 깜빡할새 흘러버린 세월 돌려줄 순 없나요. 소복한 이 세월아 사랑도 내 청춘도 모두 다 바쳤는데 돌아서면 후회가 남는다. 똑바로 살걸 아름답게 살아볼걸 다시 못 올 인생 화끈하게 살아볼걸. 아 후회 한들 뭐해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남은 인생 멋있게 살아야겠지. 똑바로 살걸 아름답게 살아볼걸 다시 못 올